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규탄하고 박근혜의 즉시 퇴진을 요구해서 20일 1,550여 개의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망라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이 성명을, 참여연대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22일 남조선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박근혜가 국정농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며 전국 공무원 노조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농성투쟁 돌입을 선포했습니다.